소중한 걸 안다 했던 내 집. I know once you told me 어린 날에 멈춘 널 더 아름답다고. I know what you told me 나는 지금 이대로 이 세상에 담아줘가 The dream keeps going on. 하얀 밤을 채우지 꼭 내가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 The singing이라 그 작은 이유들이 너를 만든 걸 안다 했던 That's you. No once you told me 어린 날에 멈춘 널 더 아름답다고 I know